하지 않아 me and you 지나간 여름밤에 driving oh, oh. 난 망설이고 있었지만 내게 웃으며 다가온 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맘은 singing like ooh, ooh, ooh, ooh, ooh, ooh. Yeah I'm singing like ooh, ooh, ooh, ooh, ooh. 괜찮은 척 일단 grooving 너 괜찮은 난 해요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은 내게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surfing on you searching where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cool light that summer ocean ocean view feel like ocean ocean view yeah, yeah, yeah, yeah. 아직도 난 기억나 처음 만난 여름 바다의 그 향기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용기 내서 건넨 첫 마디가 Let's go driving 솔직히 난 아직 못 잊지 shit 여름 지난 밤이 그립지 shit 갤러리 보는지 일상이 휙 지나가지 이미 11시 이제 와서 무리야 여름이 다 지나가고서야 우리가 Ocean view 하나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스토리인 되게 이상하지 요 앞에서 만나 지금 담아가 난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 본 내게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surfing on you searching where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cool light that summer ocean ocean view feel like ocean ocean view Ocean view, yeah.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은 내게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surfing on you searching well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cool light that summer ocean ocean view feel like ocean ocean view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 ooh.